까만 하늘에 어스름 한 푸른 달빛이 비친다. 소리 없이 거친 보름 사이로 그대 걸어오는 것처럼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대답 없 저 멀리 사라질 것만 같아 밤을 거슬러 너를 찾아 헤매는 나 스쳐 지나가는 계절 어느 하늘에 별 하나 외로이 반짝일 때에 고이 접어 숨겨둔 그리움을 펼쳐 숨겨둔 그림